경외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 이 땅 위에 교육 중시, 인재 중시의 역사를 펼쳐주시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튼튼한 밑천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그 숭고한 뜻을 이어가시는 경외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 오늘 우리 조국은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제재와 고리밥살 책동 속에서도 세계를 주름잡는 자랑찬 과학기술 성과들을 연이어 안아오며 그 이름 세상에 자랑떨치고 있습니다. 먼저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계승하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배움의 나라로 수백만 지식인 대부대를 가진 교육의 나라로 세상에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 이 뜻깊은 부름 속에는 암흑을 박차고 광명회로 줄다럼쳐온 우리 조국의 빛나는 역사가 숨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독창적인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이론들을 내놓으시고 빛나게 구현하신 어버이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우리 혁명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교육사업에 큰 힘을 놓으시며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조국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는 지금도 우리 민의 가슴을 뜨겁게 젖어들게 합니다.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로 빛을 뿌려온 우리 조국은 오늘 더욱 창창한 앞날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온 나라에 피눈물의 대하가 흐르던 12월의 그 나날, 우리 당은 교육사업을 매우 중시한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면서 교육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나가야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염원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신 경외하는 김정은 원수님. 우리 당과 공화국에 있어서 사랑하는 소년단원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 비길 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며 희망과 미래의 전부라고 하시며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 대회에 몸소 참석하시어 강성조선을 또메고 나갈 학생소년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 소년단 야영서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더 잘 꾸리도록 해주신 분도 바로 경외하는 김정은 원수님이십니다. 혁명발전의 요구와 세계교육발전 추세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주신 경외하는 원수님의 용도의 손길은 얼마나 은혜로운 것입니까?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실시, 바로 이것은 경외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역사는 영원히 이 땅에 굽이치리라는 역사의 선언인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여러가지 유형의 교육제도들이 있지만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제와 같이 후대들을 숭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미래의 역군들로 키우는 교육제도는 세상에 없습니다. 사회주의 강국을 하루빨리 일도 세우시기 위해 힘을 넣어야 할 분야도 많고 많지만 후대 교육사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도 없는 중대한 사업으로 여기신 경외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용도가 있어 우리 새 세대들이 지독체를 겸비한 강성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 기둥감들로 믿음직하게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평양 건축종합대학을 찾으면 대학생들은 시간을 아껴가며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고 하시던 경외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려오고 성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서를 찾으면 야영생들이 동식물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수족관과 조류사, 동물 박제품 진열실을 특색있게 건설했다고 기쁨을 금치 못해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다심하신 사랑이 뜨겁게 안겨옵니다. 정녕 절세휘인들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차넘치는 내 나라 내 조국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는 경외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손길 아래 머지않아 교육강국 사회주의 문명강국으로 세계에 찬연히 빛을 뿌리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최상의 교육 조건과 환경을 갖춘 평양중등학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양중등학원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정문 앞에서부터 끝없는 감탄을 터칩니다. 드넓은 인공잔디 축구장이며 건물들 사이를 연결한 미학성과 편리성에 구현된 외랑, 정말 보면 볼수록 모든 것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안겨옵니다. 곳곳에 설치된 태양빛 전지판들이 달린 가로등들은 학원의 황홀한 불야경을 흐뭇하게 그려보게 합니다. 교사 안에 들어서면 복도의 벽마다에 게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직관물들이 이채롭게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 그대로 교육장소 교양마당을 방불케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석 칠판과 전자 칠판, 컴퓨터, 카메라 등이 극진히 갖추어진 다기능화, 정보화된 모든 교실들에는 보기에도 좋고 쓰기에도 편리한 각종 교구 비품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실험실과 실습실들은 또 얼마나 훌륭하게 꾸려졌는지 모릅니다. 화학실험실에 들어서면 천정에 부각해놓은 화학식들이 대뜸 눈에 띄우고 실험에 필요한 각종 시약들과 실험기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박제 표본들과 액침 표본들을 비롯해서 많은 표본들이 전시되어 있는 생물실험실은 컴퓨터와 현미경 카메라를 연결하여 생물실습을 보다 생동하게 세밀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기술학습실에는 멋진 컴퓨터 타구에 수많은 새 컴퓨터들이 놓여있고, 컴퓨터망 조종실에는 국가망과 군의망을 이용해서 교육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가 높은 수준에서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평양중등학원에는 물리실험실, 음악무용실, 재봉실습실, 식료실습실, 기초기술실습실을 비롯해서 모든 실험실, 실습실들이 원아들의 재능을 활짝 꽃피워줄 수 있게 최상위 수준에서 꾸려져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맑은 물이 가득 찬 훌륭한 실내 수영장이며 농구, 배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꾸려진 다기능 체육홀을 갖춘 체육관은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누구나 호텔 같다고 감탄하는 기숙사의 호실들과 연회장같이 꾸려진 드넓은 식사실도 놀랄 만큼 희한합니다. 하기에 학원을 돌아본 사람들 모두는 이렇게 교육 조건과 환경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진 훌륭한 배움의 도전을 다름 아닌 원아들을 위해 마련해 주신 경의하는 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삼가드리고 싶다. 여기는 단지 중등교육 환경의 본보기 표준만이 아니라 우리 당이 저국의 미래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가를 감동깊게 보여주는 후대 사랑의 본보기 표준이라고 격정을 토치고 있습니다. 정녕 숭고한 후대 사랑, 미래 사랑을 지내신 경의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정에 의해 내 조국은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로 더욱더 세상에 빛을 뿌리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북에서 살며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싶다, 이런 제목으로 남조선 인민들의 반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은 백두산 천출위인들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에 떠받들려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교육제도가 마련된 우리 공화국을 끝없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언제인가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는 서울의 한 여성은 만경대 학생 소년공전을 돌아보고 너무 부러워 발길을 뗄 수 없었다. 바로 내 자식과 같은 아이들이 취미와 소질에 따라 각이한 소조에 망라되어 재능을 꽃피우고 있었다고 부러움을 표시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의 한 노동자는 이북에서는 우리 같은 노동자의 자식들이 현대적 설비를 갖춘 학교들에서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며 레일의 욕군으로 씩씩하게 자라나고 있다. 참으로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인 이북에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부럽다고 토로했습니다. 서울 영등 포구와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교원들은 이북에서는 후대 교육을 나라의 흥망과 장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 문제로 보고 여기에 전국가적, 전사회적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부산의 한 교원은 이북에서는 선진적인 교육시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했으며 서울 은평구의 한 교원은 북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의무교육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조선 연합뉴스는 북에서는 의무교육기간을 12년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이 채택됐다고 하면서 북에서는 학생들을 유능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 교육 내용과 교수 방법, 교육 조건과 환경을 세계적인 발전 추세에 맞게 개선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육이 상품화되어 돈벌이 수단으로 되고 있는 남조선 사회의 교육 정책을 비난하면서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후대관 미래관이 구현된 우리 공화국의 사회주의 교육 제도에서 살며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싶다고, 하루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절찬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래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이 땅에 변함없이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머지않아 우리 조국은 세상 사람들 누구나 부러워하는 사회주의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빛을 뿌리게 될 것입니다.